빨갛게 꽃이 피는 곳 봄바람 불어서 오면 노랑 나비 훨훨 날아서 그곳에 나를 접는구나 새파란 나뭇가지가 호수에 비치어지면 노랑 새도 노래 부르며 물가에 놀고 있구나 나도 같이 떠가는 내 몸이여 저 산나무 넘어서 간다네 꽃밭을 헤치며 양떼가 뛰노네 나도 달려보네 저 산을 넘어서 흰 구름 떠가네 파란 바닷가에 높이 떠올라서 멀어져 돌아온다 잠겨 있구나 봄바람 불어오는구나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봄봄봄봄봄이여 아름다운가 봄봄봄봄봄 봄이